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처럼 복된 3일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움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꼭 배웁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와 상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수단이 계시라 그랬는데 이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전달하시는 것을 그 계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뜻을 우리들이 알 수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푹 잔다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귀를 막고 있다면 그러면 전달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셔서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알아야지만 인간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거를 계시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지성이에요. 지성. 그래서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때 지성은 그 영혼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이에요, 지성.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아, 저 사람 참 지성적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아는 것도 많고 어쨌든 두뇌 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들이 지성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잔머리 굴리는 건 우리들이 지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교도소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들은 지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성이라고 할 때에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까지 이 안에 포함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말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내용이 사실 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하여튼 쉽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척하면 제가 보람을 느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자,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 언젠가 그 재미있는 소설을 써도 책이 그렇게 안 팔리는데 유홍준 씨라는 사람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썼어요. 역사책이라보다는 그 문화유산이 왜 이렇게 지어졌고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책을 썼는데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보다 1년 먼저 우리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 책이 100만 부 팔린다는 건 아마 단군 이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책 덕에 그 양반이 문화재청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우리들이 말이죠. 그 얘기는 그 정도 해놓고. 자, 우리들이 보십시다. 자,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꽃도 없고 그냥 우중충하던 예배당이었는데, 아,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아침 일찍 안쭉 왔는데, 예배당에 탁 들었으니까, 꽃이 활짝 핀 이 아름다운 꽃꽃이가 있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야, 예쁘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때 기분이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예쁘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보는데 꽃이, 아, 예쁘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 사람 보고, 이거 예뻐요? 그럼, 아멘. 너무 예뻐요. 왜 예뻐요? 그러면 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꽃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쁘다 라고 하는 말은 표현하지만은 왜 이쁘냐 그리고 예쁜 꽃을 봤을 때 왜 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거 하나 한 토막 예, 밀어놓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면 놀러 가면 그냥 푸른 바다 넓은 백사장 거기에서 그저 돗자리 하나 깎고 벌러덩 누워서 그저 수박이나 먹고 노는 게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가끔 이제 야 우리 요 근처에 명승 고적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뭐 오래된 절도 있고 궁도 있고 그러고 갔는데 뭐 그 맨날 기와집에다가 허연 벽에다가 벽돌 쭉 있고 뭐 뭐도 뭐 2층 3층도 없고 그저 뭐 그냥 그런 거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어요. 쭉 읽으니까 야 이게 지금 신라 시대 때 지어진 거래. 야 신라 시대 뭐 언제나 도대체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지나고, 야, 이게 천몇백 년 전의 건물이고, 이게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올라간 건 무슨 뜻이고, 이 끝에 달려있는 기와장은 왜 이게 이런 모양이고, 여기에 벽돌의 숫자와 벽돌과 벽 사이에 그려진 이 띠는 이게 어디로부터 유래되었고, 무슨 뜻이고, 영원에 관한 뜻이고, 뭐, 불멸에 관한 뜻이고, 그러면서 그 주춧돌 하나까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건물을 딱 보게 될 때 예전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어우야, 참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구나. 나는 남대문이 국보 이런 거 아시죠? 뭐, 그 뭐 다시 조정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수없이 다니면서 되게 창피했어요. 왜 저게 국보 1호일까? 어? 아니, 그렇게 없을까? 어? 뭐, 저게 무슨 중국에 있는 성보다 큰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처마 끝에 보석이 두루 박힌 것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뭐가 저게 국보 1호인가? 좀 더 근사한 것이 국보 1호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체면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대문이 왜 그렇게 절묘한 건축술인가라고 하는 것을 책 한 권으로서도 다 못 써요. 그거를 다 살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몰랐을 때는 그냥 삐쭉 서 있고 교통 체증만 불러 일으키는 이상한 대문이었는데 그걸 잘 알고 나니까 야.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다 했어요, 오늘 설교. 그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거의 50%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설명만 좀 붙이면 돼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를 인간이 잘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이 안에서 생명과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책을 넘기면서 유행가 불러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요. 근데 이 성경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것은 인간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성의 활동을 사용을 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차차차차차차차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서도 죽어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그것도 전달해 주시고 이것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계시를 계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엑기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있지만 그건 희미한 흔적이고 그 아름다움이 농축되어서 묻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농축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너무 진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풀려질 때 아름다움이 확 퍼지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진짜 이해되죠?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해요. 오늘도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끔 듣는데 도덕적 통치를 수요일날 설교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목사님한테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교인들에게 충격을 받았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데 거기에는 잘 들으세요. 인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꽃을 탁 보는 순간에 아름다워 그리고 가슴이 확 기쁜데 그건 분명한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우 이쁘다, 아우 이뻐, 야 정말 이쁘다 그러는데 아무도 왜 이 꽃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기뻐서 뛰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한 진리인데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아멘 하고 우리를 감격시킬 뿐이지 죽어도 우리가 연구를 해도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탐구해낼 수가 없는 진리가 있다 얘기예요. 두 개예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고 믿지만 술이 어떤 거고 술이 어떤 것이고 술을 먹으면은 인간이 무슨 작용이 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그게 왜 이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사람이 필름이 끊어지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술이 정욕을 자극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가정의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깨달아가 보면은 무슨 결론이냐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당연하지. 이런 결론에 도달할까요? 안 도달할까요? 도달할까요? 안 도달할까요? 도달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겠다. 알코올이란 하고 시작을 하면 이 한 권을 다 써도 모자라요. 이해 가시죠? 그거 봐요.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지만 육체 관계는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됐다. 그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이 인간의 몸에서는 태어나야 되지만 육체 관계를 통해서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육체 관계가 없이도 얼마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런 예가 부지기수다. 그런 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성이 필요가 없는 지식이에요. 이성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지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지성의 두 개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는 총명의 더듬이, 또 하나는 이성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멘 하고 이 총명의 더듬이 혹은 오성이라고 하는데 총명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 총명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 아멘 하고 탁 받아들이게 되는 그럼 받아들일 때 그때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만 머릿속의 일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것은 영혼 전체에서 마음까지 포함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그것 자체가 영혼과 전 인격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에는 이 사람의 지성은 물론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방향도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이 바로 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아멘하고 믿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학기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만들긴 뭘 누가 만들어. 지가 원래부터 있었지. 그걸 아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성경이, 그 성경 기록한 사람이 창세기,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그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봤어? 봤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나중일 수가 없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어요. 순한 논리로 들으면서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어느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2000년 전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2000년 전에 살다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아멘.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증명해봐. 증명해봐. 증명해봐. 그런 사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모든 사람이 미쳤다 그러죠. 2000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널 지금 사랑하냐? 우린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우리 뭐라 그래? 내 안에. 그리고 하늘 안에. 그리고 네 옆에. 지금도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이상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탁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떠나지 않아.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 많은 책을 가지고 예수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죽어도 설복당하지 않아요. 절대 설복당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총명이라는 더듬이로 하나님의 계시를 탁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들을 이 성경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께 대한 신앙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것을 믿는지를 설명은 못해도 이 총명이 아주 발달해서,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또렷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해. 그렇게 아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때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들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꽁무니 빼는 거 봐라. 봐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직접 보아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총명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렇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아멘 아멘 하며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계시를 인간에게 번쩍 번쩍 하며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 이렇게 와서 나의 이 지성에 찍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볼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네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지만 나는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매번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가슴 속에 찍히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성으로는 뛰어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무슨 뭐 영어 원서를 읽고 무슨 두꺼운 교리책을 줄줄줄줄 꿰고 막 이런 걸 못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촥촥촥 시키는 거예요. 설교 다 듣고 나서 오늘 들은 설교 한번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해봐. 이거 좀 몰라요. 어쩌면 담임 목사가 말했지만 그걸 옮길 능력도 없어. 그치 뭐, 난 봤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말할 수 없지만 탁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학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잘 믿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확확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렇게 감격을 하게 되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동네에서 하여튼 속을 새기던 노인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진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얼마나 묘사가 많아겠죠? 아, 정말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이시며 우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천한 피조물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이라는 것도 모르고 뭐 위대하고 뭐 높고 영광스럽고 이런 단어 자체를 몰라 시골 할머니가 맨날 채마밭이나 읽으면서 그 저기 닭 모이나 주고 돼지 뜨물이나 주고 살던 그 할머니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기도를 했더니 그 동네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은 그때 날이 겨울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집을 다 이렇게 얕게 졌어요. 기억나시죠? 들어갈 땐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도 사실은 고개를 펼 수 없는 게 위에 메주 덩어리들이 쭉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조상의 지혜야. 왜냐면 이걸 높이 주면 우풍이 휘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잔뜩 낮추어 짓고, 그럼 뭐, 여름에 밥을 먹어도, 밖에 나와서 먹고, 일을 해도 오고, 잠이나 자러나 들어가지, 뭐, 거기서 무슨, 그, 컴컴한 그, 저 터담집에서 무슨 문화 생활 할 일이 있어? 테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그러니까, 나트막하게 짓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온 동네에 높은 거라고는 없는 거야, 다. 근데 뭐, 펑펑한 그, 저, 시골에, 예? 이거, 저, 그, 뭐, 그, 뒤에 산이 있지만, 뭐, 산은 너무 멀고, 또 뭐 저 나이 먹으면 또 눈도 흐려져서 산도 안 보이잖아요. 그저 평평한 데만 사는데 아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말이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엄청 높은 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봇대. 하나씩 높은 게. 세상에 저게 뭐한테 쓰는 물건이냐 그래. 젓가락같이 생긴 게 저렇게 큰 게. 그 할머니가 따끔한 할머니가 배는 나와서 이러고 쳐다보면서 야 정말 높다. 그리고 기도 나온 게 뭐냐면 전봇대 같이 높으신 하나님 뚱돼지 같은 나를 돌아보사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표현할 수 있는 신선한 표현이 충분하잖아. 하나님을 전봇대 같이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돼지새끼 같다고 생각하면 여기 전적 타락의 교리를 비롯해서 도덕적 불완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 모두 다 나온 거야. 아멘. 하고 됐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 이 할머니한테 그 전봇대가 너무 위대해 보인 거예요. 야, 이거 이 전봇대가 무엇에 쓰는 물건이 저렇게 높은 게 있나? 하나님은 제 전봇대 같이 높으시다. 그리고 그 전봇대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 돼지, 그 돼지를 주려고 그 죽통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돼지 자식들이 그걸 보면 그냥 물러나 있다가 뜸으로 꽉 채워주면 차례로 와서 서면 충분하거든요. 꼭 죽통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죽통 속으로 꼭 한 녀석이 그리 들어가. 그리고 그 똥밟았던 그 더러운 발을 그 죽통에다 집어넣고 밟으면서 퍼먹어. 그러니까 돼지죠. 그 고기를 먹고 사는 우리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체면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차고 맑기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전적 타락, 도덕적 불완전성, 무슨 탐욕, 정욕,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이기심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됐지 뭘 그래요. 됐지. 그 딴 사람은 웃겠지 뭐.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올라와가지고. 전봇대 같이 높으신 하나님. 돼지 같은 우리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신으로서는 충분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오성이라는 것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그렇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잘 믿자. 잘 믿자. 그렇지. 잘 믿지. 그런데 잘 들어요. 이 얘기는 어디 부흥회 때 근데 많이 복창한 거 아닙니까? 잘 믿자. 어? 복창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믿는 거는 그 믿는 거의 대상이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야지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계시여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 강남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뭐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 몇 해 동안 하여튼 거기를 다닐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수 생활할 때인데 교회가 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를 잘 아는 분이 뭐냐면 이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거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따라랑 하고 전화해서 박 집사 교회로 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데 그다음에 양장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양장점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양장점 때려치고 그 교회 근처에서 곰탕집을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성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곰탕집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그때 그 곰탕집에서 곰탕 먹고 있었거든요. 이집 보라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간증거리로 남는 집은 잘된 집만 남은 거겠지. 응? 아니 그거를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도 그게 할까 말까인데 내가 그래서 요즘 말이죠.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 이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얘기할게요. 저기 이명박 씨가 대통령 당선돼서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선거했죠? 12월 달에 선거했잖아요. 12월 달에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11월까지는 이 사람이 당선될지 안 될지 아무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장담은 못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뚜껑을 열고 보니까 됐어요. 뭐 30일 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래서 이제 재계 회장들을 만나서 투자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는 10억 투자하려고 하는데 20억 하겠습니다. 뭐 10조 하려고 그랬는데 뭐 15조 하겠습니다. 한쪽은 뭐 1조 8천억 하려고 그러는데 3조를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곰탕집을 하나를 해도 6개월, 1년을 재고하는데 아니 돈 10조, 20조가 무슨 누구 애들 장난이에요? 그렇게 저기 뭐야 이명박 씨 얼굴 보고 투자했다가 만약에 미치면 이명박 씨가 보험회사에서 물어줄 겁니까? 우린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사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도 이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곰탕집에 곰자도 모르는 목사가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양장점 하고 있는 사람 너 곰탕집 하고 있는 사람 너 자전거 파고 있는 사람 너는 저 쌀가게 하라고 그랬을 때 성공한 거야 그게 남겠지만 그 성공한 사람이야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서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지만은 그 망한 사람이 플래카드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다고 이러고 간증하고 다니겠느냐 이게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 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뭐 아멘을 못해서 아주 그냥 무슨 뭐 큰일 난 사람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지 그래 어떤 사람 뭐 얘기하다가 자기도 뭐 헷갈려가지고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니까 막 아멘 그러면 막 설교하다 막 흥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마귀 짓을 하던 인간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아멘 그러는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꾸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져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자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말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믿어졌는데.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막 흔드는 것은 뭐냐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환장을 하겠는 거야. 막 털면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주님이 뒤처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엄격하게 딱 제한이 되어서 어디로? 성경 속으로 딱 들어가서 아멘 하고 믿는 거라 이거죠. 됐죠 이제?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 확실하게 됐어요. 믿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총명의 더듬이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야? 이성으로 이렇게 이성으로 원인 결과 따져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총명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닌 게 있는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왜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할 때 왜요? 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토를 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니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아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술 한 모금만 요렇게 입에 요렇게 댄 사람도 다 방탕하겠네요? 그럼 우리 성찬식 때 술 요렇게 댔는데 그럼 우리도 방탕한가요? 이렇게 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의 추론을 생각할 때 믿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총명의 더듬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이성의 더듬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반절은 총명의 더듬이가 작동을 해야 될 것. 이거는 아무래도 이성의 더듬이가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응? 그게 아니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총명의 더듬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럴 때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그러시잖아. 그때 거기서 너무 독선적이 아닐까? 얼마든지, 그 취한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어디냐 도대체? 알코올 농도 몇 퍼센트인가? 아, 그러면 음주 운전 잡는 그 기준인가? 그보다도 내려가는가? 많이 먹고 줄을 똑바로 걸을 수 있다면 이건 취한 건가? 그냥 마신 건가?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이 술 취하지 말거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동정녀 탄생하고는 틀려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아멘하고 믿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좋은 술을 마시지 취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인간이 술을 취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거 한번 공부해볼까? 그리고 한번 의학 전문 사전 같은 거 생물학 사전을 한번 뒤져보는 거야. 화학 사전 알코올도 뒤져보는 거야. 아니 꼭 이렇게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정말 지금도 바쁜데 더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보고 보니까 이게 알코올의 성분이 뭔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들어가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이게 온몸에 퍼지면서 이게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너무 혈액을 빨리 돌게 해서 열받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통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작은 감정에도 복받쳐서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서 사람들과 경솔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술을 먹고 취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본 거예요. 요즘 영국이 그렇다래요. 영국이요. 그래서 술을 먹는 나이가 아마 10대 아래로 내려갔네요. 그래서 10대 초반만 초등학생 가운데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의 나라, 처음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낮았는데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 굉장히 그 민도도 낮고 그랬었잖아요. 그 진짜 그 술 먹고 그 길거리에서 그 바지 내리고 오줌을 버스 지나가고 택시 지나가는데 되게 남자들이 그러죠. 오줌을 이렇게 산다고. 그리고 거기서 개걸대고 토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로 다 나오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과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조화될 수 없겠구나. 이걸 우리는 실험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될 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어련히 알아서 다 챙겨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믿는 더 잘 믿을 마음이 더 많이 그렇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해를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믿을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믿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잘 알수록 더 많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성경에 의심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쪽엔 총명, 이쪽엔 이성의 더듬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오늘 참 정말 설교 제대로 걸렸다. 자기 깨어짐을 공부하는데 요새 궁시렁거린다며요. 어렵다고. 난 그때 말해보고 싶어. 정주영 씨 흉내를 내면서 말해보고 싶어. 해봤어? 연구해봤느냐. 얼마나 연구해봤어요. 얼마나 연구해봤네. 얼마나 연구해봤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깨어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마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기 깨어지는 거. 아, 무슨 뭐 교회 오다가 위층에서 벽돌 떨어져서 머리통 깨지는 거 그걸 자기 깨어짐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내 자아가 있었는데, 어? 근데 사실은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은 자아라는 말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 자기만의 본성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한순간에 확 허물어지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의해서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못돼서.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얘기할 때 넌 잘났니? 그리고 대들고 그렇게 파괴적이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몇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확 밀려오면서 말이죠.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나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막 흘러내리면서 이 마음 속에서 후회가 생겨나면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후회하고 보니까 나하고 원수졌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불순종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명을 맡았는데 내팽개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삶도 개판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눈물을 씻고 환한 얼굴로 주님의 뜻대로 내 평생 살리라. 아멘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나 이제 아버지의 집에 살리, 주님의 품에서 살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꿋꿋하게 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깨어짐이야. 아멘. 아, 그거 안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 깨어져 본 사람들 보고 간증해보라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그게 뭐야?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라. 알기는 분명하게 알았어.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니까 경험은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기는 했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내 마음과 의지가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깨트려질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아 이게 그거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보세요. 이거를 그렇게 아름다운 거를 딱 갖다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가 그 사람이 깨트려지도록 하나님이 거기 보낸 모든 사람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모든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깨트려지는 것도 아니고 깨트려지다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흉한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그땐 동네에서 닭집에서 닭을 사다 먹은 게 아니라 닭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닭장에서 닭을 사다가 닭을 갖다가 목을 비틀어서 그래서 이제 죽여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다음에 이게 부어서 털을 뜯어서 그렇게 해서 배를 갈라서 다리 자르고 목 치고 해서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분명히 그 양반이 닭을 목을 탁 틀어서 두 마리인가 세 마리를 이렇게 딱 해서 꼬깍하고 죽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놓고 이제 뜨거운 물을 푹 끓여다가 해가지고 털을 막 뽑은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는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세 마리를 털을 뽑는데 반쯤 뽑았는데 탁! 하더니 닭이 사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은 반쯤 털이 뽑혔는데 확 돌아갔던 목이 탁 일어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냥 깨끗이 누드로 누워있는 그 닭이 훨씬 예쁘지. 그거 반 뽑혀가지고 고개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비쩍거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주인 그 사람 잡으라고 막 쫓아가. 그 꼴이 됐나 이거 여러분도 웃었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과정 하나하나를 배워나가야 돼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모두 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꽉 주님을 붙들어요? 절대 안 그래요. 응? 절대 안 그러고 주님이 막 불길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받아서 주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그 구원의 밧줄을 주어도 뭐 좀 재밌는 게 남아있나 하고 그 불 속에서도 뭘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자기 깨어짐이라는 교리를 잘 탐구해서 알면은 그거를 쫙 펼쳐놓고 이 인간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비추어 주신 그 진리들을 꼭 붙들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안 깨고지고 있는 거다. 딱 넌 아직까지도 찬란한 진리의 빛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 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빛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쫙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은 받았지만 넌 아직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너는 너 자신을 불신하지 않고 아직도 신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지 못하는 거야. 탁탁탁탁탁탁탁탁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나를 깨뜨리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냥 엉겁결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표현 말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환하게 비치는 그러니까 그걸 다 터득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교회로 인도하신 거 그중에서도 맨날 뒤에 앉아서 졸다가 안내위원회 손에 이끌려서 여기 나와서 앞자리에 앉게 된 것도 앞자리에 앉아서도 간 크게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깨어 있었던 것도 아, 좀 다음 시간서부터 그러지 마 잘려면 이제 좀 이렇게 비껴 앉아 저쪽으로 이 앞에서 그렇게 이해는 가요 이제 앞에라도 나가면은 앉아겠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앞에 와서 담임 목사의 인내와 집중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빛이 말이에요. 찬란하게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여태까지 쓴 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이 그 자기 깨어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어렵다는 그 약간의 그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을 때 막 그 내가 깨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정말 어떻게 그것이 해봤어? 정말 해봤는가 말이에요. 이 꼭 한 번이라도 이거를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가 말이에요. 아, 절대 안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워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막 그 하나하나의 교리의 갈피갈피 사이에서 말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그저 무슨 남대문 같은 거죠. 야 봐, 야 얼마나 멋있냐. 빨갛고 노랗고 뭐 집도 크고 니네 대문보다 훨씬 크잖아. 옆에 또 맛있는 것도 파는 남대문 시장도 있고 좋지? 예, 믿어 이 사람아. 그것보다 야, 이 나무는 못 하나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어지고 이것과 이것의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특한 아름다움이고 그러면서 그냥 쫙 설명할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달았게 될 때 남대문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은 한번 그 설명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절실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는 것만큼만 그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죠. 아는 것만. 음악, 미술, 예술, 건축, 모든 것들이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해를 안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의무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다듬이로 이해하는 거예요.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으로서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그때, 너무너무나, 말하자면,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요. 응? 아름다운 생각. 17세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케플러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주의 하모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급히 외국에서 구해서 단어 못 보고 막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인가를 설교하면서 우주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주 속에 다 이렇게 질서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천체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천체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천체 하나,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300년 전이니까 사실 그때는 자신들이 발견했다 그래도 사실 과학 수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초등학생이고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 핸드폰이나 좋은 거 만질 줄 알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다 탐구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말하자면 묘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태양 있고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하 이렇게 쭉 그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도는 궤도를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기네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음표화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궤도 자체가 그거를 음표화 시켜서 피아노로 땅 칠 때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주에서 많이 발견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내가 오늘 그걸 인용문을 안 갖고 와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사람 하는 얘기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는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우둔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망정 거침돌은 되지 말도록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막 도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별난 과목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밥 먹고 살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상식을 넓혀가라. TV 같은 데서 이 생명, 그 다음에 지구, 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저도 다 못 보지만은, 어마어마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맨날, 아침 드라마나 보면서 훌쩍거리지 말고, 그런 거를 보면서 말이죠. 쫙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고, 되게 웃기네. 그리고 텔레비 툭 끌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꽃잎알이 하나에도,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그리고 내 마음 안에도, 우리의 영혼 안에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나보다 큰 동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도 나는 이렇게 늙음에 복속하고 늙음에 복종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후폐해져 가고 그리고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성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총명의 더듬이로 또 한편으로는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 모든 지식들을 가슴 안에 통합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아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거죠. 응? 그런데 자기 깨어짐을 놓고 어려워서 이 시간을 도대체 누가 읽으라고 해봤어? 오늘 시인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주님의 법에 아주 아름답고 기이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총명의 더듬이로 주님을 아는 것만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더듬이로 아는 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아름다움도 우리들이 지성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수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내 자기 깨어짐이 어렵다고 그러는 이 말 자체가 내가 안 깨져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의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고 또 주님께 알려질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지력도 튼튼하게 하셔서 더 잘 믿고 더 잘 이해해서 그래서 이해할수록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믿음일수록 더 훌륭한 이해로 나아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성경 속에서 끝없이 발견하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감춰진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에는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보다 주님께 아름다운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감격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주님께 드려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